이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떡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기 좋게 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모여서 만들어서 잘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원래 성찬떡은 저렇게 잘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둥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앉아있지도 않았고 그때는 다 나와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떼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떼고 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떼어 먹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주님의 몸인 것을 떼어 자기가 씹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면 주님이 되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조그만 데다가 예쁜 데다가 잔을 만들어 놨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기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큰 대접에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은 마시다 보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취할 정도로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여울자매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먹는데 마시다가 취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돌려서 마시는 것으로 잔을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 덩어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터치된다, 접촉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찬의 잔을 나누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영혼이 다 씻어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fellowship, 교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그리스도가 가신다. 성도가 문 밖을 나가는데 그리스도가 가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만지심을 받은 터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위에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또 그 전에 예수님이 다섯 개의 떡덩어리와 두 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갈릴리 바다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환영하며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가버나움 지방에 아마 종교인으로는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소개됐는데 이 사람이 덥적 엎드립니다. 예수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자어죠. 풀어내면 뭡니까?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 오늘날 우리가 하혈이라고 하죠. 생리와는 다른 겁니다. 여자가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지금은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피가 흐르는 병을 불결의 병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 여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여자가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격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헌에 따르면 쫓겨나서 성 바깥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병이 생기면 자식들을 못 보게 격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주받았다라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남자에게 권력이 있던 시대니까 마음껏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병 자체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소외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이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결하니까, 사람들이 터치하면 안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나오나요? 1, 2년도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보시면 야훼의 딸이 몇 살 정도 될까요? 12살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여자가 병이 그런 병이다 보니까 나음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명이라고 소문난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찾아다닌 겁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근데 이 여인은 병이 낫지를 않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병원에 갖다 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걸어가면 뒤로 와서 겉옷을 입으면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네 개에 되는 허리띠 같은 걸 합니다. 허리띠가 벌렁벌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만졌습니다. 뒤로 와서. 그것도 오래 만진 것이 아니라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그렇지 않아도 밀려 들어오는데 멈춰선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어떤 자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다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짜증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들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부득키고 저리 부득키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서 이 여자가 아 이거 숨길 수 없구나.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불결했고 사람들보다 격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 보이기 전에 보이면은 큰일 나거든요. 숨기려고 했는데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러이러해서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꾸중하지 않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가? 그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환영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주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인만 그 주님을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관습적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배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빨리 지나서 가기를 원하죠. 습관이죠. 그 정도가 아니죠.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죠? 설교가 짧으니까. 지루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기가 있다든지 회중 중에 아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갑죠? 게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양념처럼 섞어서 하면 그게 은혜 받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고 나가면 본문까지 다 까먹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갑니다. 매주마다 그 일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다 따라하고 하지만 심지어 헌금 내는 것조차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찬 테이블에 나오고 세례를 받았고 떡과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허나 주의 성찬을 받지만 주님 자신을 받지는 않습니다. 떡을 먹지만 주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잔을 마시지만 주의 피를 마시지는 않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고개 숙여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기타 등등을 하는 것으로 자기는 다 한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가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참된 살과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주는 양식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왔다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청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분명히 영혼의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왔기에 제가 간청합니다.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이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씹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넘깁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터치되고 만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해서 그냥 와서 만지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여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몸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많은 무리 속에 나가 한 걸음을 떼서 주님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것은 나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침대에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이 아픈데 왕따를 당해야 되는데 소외되어졌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일이 많고 이렇게 터치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와서. 이 여인은 굉장히 두렵고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살짝 주님께 가까이 와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어도, 여러분이 졸아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잡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올림픽의 금메달을, 어젯밤에 늦게까지 축구를, 많은 생각들이,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는 겁니다. 아내와 싸웠던 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만진다라는 것은 이 여인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켜놓고 온 거 아니야? 이것조차도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지고 만나고 식탁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십시오. 낭비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인처럼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려는, 그리스도를 만지야만 살겠다라는 결의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리스도가 만져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인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어떤 자가 나를 만졌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여인이 어떻게 만졌을까? 여인은 불결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자기도 불결해지니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살짝 뒤로 와서 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밀친 끼어서 이렇게 만진 것으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뒤로 와서 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만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은밀하게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저 어두운 구석 한쪽에 마치 저쪽에 여인성 목사님이나 인나오 집사님처럼 구석에 있는 것처럼 앉아있거나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지는, 터치하는 이것이 비록 은밀했을지라도 주님을 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걸 말할 수 없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개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한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이나 겨우겨우 나오니까, 그것도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가 힘든데, 하지만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 가장 멀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한쪽 코너에 남모르게 있었지만 은밀하게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이 했던 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그 한켠에서 앉아서 주님을 만지기를 소망하다가 주님을 살짝 만졌던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만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이때 이 여인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 여인은 불결합니다. 율법대로 따르면 제사장이 보이기 전에는 그 누구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가족과 사회와 종교로부터.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상태가? 믿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무가치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감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만졌다가 주님이 심판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이 무가치함의 감정. 불결한 여인이었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여인이었고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여인이었고 행동 반경이 제한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주님께 나와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의 신비한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할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실까? 이런 무가치함의 감정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대한 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대하는 자에게 주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자를 구원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를 구원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에 주님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기에 부적합하다고 느낀다면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순간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적합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공경 가운데 나왔고 은밀하게 나왔고 무가치한 자로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럽게 된 여러분들이요, 지저분한 여러분들이요, 성찬의 떡과 잔 앞에 오실 때에 그 벌거벗은 상태로 나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며 지저분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며 파괴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믿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을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졌다.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의 손가락을 통해 내게 됐더니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 질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몇 시간 동안 주님을 껴안고 있었을까요? 몇 달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단 1초입니다. 어쩌면 1초도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아픔이 모든 한계 한계를 넘어서도 증폭되고 증폭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시는 대로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받았지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터치하는 순간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여러 나이 딸지라도 예수님을 만지면 믿음의 접촉이 일어난 사람은 마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군대가 들어갔던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는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 만지심을 입는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존재에 깊숙이 스며들기까지 주홍색으로 찌들어 있는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소중한 피가 여러분을 눈처럼 하얗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같이 검고 구덩이에 던져지기 적합해 보이는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다면 1초만 만져도 단순한 그 믿음의 영혼이 하늘을 걷게 될 것이며 이 식탁을 대할 때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더러워지셨습니까?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지면 살아날 것이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새 생명이 역동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싸우십시오. 영원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둔하고 죽었던 수많은 지나간 시간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만짐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지면 저 깊은 곳에 빠져있던 죄인이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만 번의 의심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그 의심 속에 그리스도가 만지기만 하면 의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니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천웅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천웅교회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하늘 법정에 등록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하프를 가지고 노래하며 연주하며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피가 여러분 위에 흘려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짐으로. 그리고 주님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찬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만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므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셨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 영적 음식을 먹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내려놓고 오늘 나는 비로소 영적 눈을 떠서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그 누군가가 주님을 만졌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